Look at that 각자 옷차림은 당해 By the way 이들이 사는 거 봐 돼 집 대중교통 회사 핸드폰 속 모든 네모난 프레임의 아바타가 타이 촘촘히 짜여진 일상은 실밥 하나 보이지 않네 You see that? 낭만이 허세가 된 세상에 여유는 게으름밖에 안 돼 응 so I say 훌쩍 떠난 두 눈엔 별이 빛나 Carry on 우리 에너지를 감당하기엔 서울은 생각보다 꽤 좁아 어차피 지구 안에 갇혀 살기에 좀 스케일 있게 바람 쐬러가 시간이 떠나기 전에 에이 우리가 먼저 떠나버려야 돼 에이 이제부터 도착 없는 여행을 해 에이 바디 바디 짐 싸 Let's get out of here 나 어떻게 다리 풀려 목말라 잠깐 쉬었다가 이 길도 아닌 것만 같아 걱정돼 어떡하지 Traveler